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부친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5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. 축전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것과 관련하여 중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낸다고 하면서 국가 최고 직책에서의 그의 활동이 두 나라 사이의 건설적인 대화와 호혜적인 협조를 확대하며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, 안정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축전은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시고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